지난 3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왜 3주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번 3주 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오늘과 똑같은 제목 로마서와 죄의 죽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는 이 죄의 죽임의 전제와 목적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 죄의 죽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만 지나도 설교의 내용을 까먹기가 일쑤인데 김 전도사가 3주 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간략하게 저번 시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죽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딱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죄죽임을 딱 들으면 성령 딱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도에게 있어서 죄죽음은요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죽음의 전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성령을 모신 자는 곧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죽음의 전제는 이와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성도만이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한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모신 자는 곧 그리스도를 모신 자요. 그리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자는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죽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규칙과 원리는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접붙임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어떤 죄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람인데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이 존 오웬을 통해서 죄죽음의 교리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청교도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영국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일어난 그 영국 개혁주의 노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영국의 칼빈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에 정통한 자인데요. 그가 집중했던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말씀, 찬양, 성도 간의 교제, 또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점심 식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죠. 주일 점심 식사가 맛있으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네, 좀 부실하면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이 성도들 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생각합니다. 존 오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한번 맞춰보십시오. 존 오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죽임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잘 들으신 겁니다. 네, 죄죽임이 아닙니다. 존 오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존 오웬은 죄죽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죽임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삶에 절제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절제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절제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결국에 자신들의 목표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죽음이 필요합니다. 죄죽음을 왜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죽임의 전제와 목적,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영광입니다. 연합과 영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 연합과 영광은요, 각각 하나의 설교로 설교해도 충분한 주제이며, 심지어는 이 하나하나씩을 책으로도 쓸 만큼 엄청난, 사실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코 쉽거나 가볍게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구나. 이 연합의 신비가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 영광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존 오웬이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전제와 목적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데요. 다음 화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20절과 21절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구절이지요. 이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낯선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공동번역으로 똑같은 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써진 상황과 그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곧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뭘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죽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고 그 연합된 그 상태에서 늘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앞에 있을 때 나의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도 이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영광을 위해 죄를 죽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죄죽임, 이제 본격적인 실천 전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존 오웨인은 그의 책에서 이 죄죽임의 실천 전략을 아홉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홉 가지를 다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이죠. 제가 요약해서 딱 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죄죽임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덟 글자라고 얘기하죠. G로 시작하는 거요. GPG기면 백전 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했죠? 죄와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설교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삐뚤어진 경향성, 삐뚤어진 방향성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경향성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그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터가 있습니다.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터는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대적인 이 죄는 뭘 하기 원하느냐?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이 마음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지배가 목적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존 오웨인은 이 죄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죄는 지배를 하는데 두 가지 지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지배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지배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지배는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이 죄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거리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향성이 그 죄의 경향성과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냐?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편한 삶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걸리적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령을 모신 신자들, 다시 말해 중생한 성도들은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는 거리끼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그것 그 향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러면 전사님, 죄의 절대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못하러 죄와 싸웁니까? 왜 죄와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상대적 상태입니다. 죄의 절대적 상태는 벗어났지만 아직 죄의 상대적 상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존 오웨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의 절대적인 상태에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죄의 문제가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게으른 삶이 완전히 청산되셨습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데 너무나도 재빠릅니다. 그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니까 아니, 전사님이 도대체 뺄 살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살은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목회자는 결국 의자에서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래 뱃살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살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결심했는데 아, 근데 이게 생각만 하지 실제로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먹는 것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요, 이 남는 영양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의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이 지방이 가장 잘 쌓이는 저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배입니다. 아, 배에는 너무 잘 쌓여요. 제발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살 다 빠져도 여기만 볼록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을 빼는 사람에게 끝까지 안 빠지는 게 뭐냐면 이 뱃살이에요. 다른 데는 다 빠져도 뱃살은 절대 안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요,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운동하는 트레이너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근, 뭐, 요새 말로 해서 식스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왕자가 딱 그려져 있는 이 복근은 헬스장이나 운동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 전 굉장히 일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도 먹는 걸 조절하지 않으면요,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 왕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걸 실제로 하지 않고 왜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느냐?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음식이 주는 기쁨을 거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이가 불편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하시거나.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못 먹을 때 그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계속 죽만 먹고 미음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소는 들어가긴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삶에 활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면 10년이 행복한데 음식을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행복하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저희 가정, 아니 제 가정이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볼 때 좀 그러한 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삶 가운데 기쁨이 언제 가장 넘치시느냐, 예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을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먹고요. 아, 너무 행복해 하세요. 예, 네, 그렇죠. 우리 형주 형제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어쨌든, 중요한 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음식이 주는 기쁨이 정말 커서 그 기쁨을 절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기뻐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괴롭기만 하면 죄를 절대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요,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단기적인 기쁨이죠. 짧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주는 그 짧은 기쁨을 위해서 제가 이 거부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죄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전략이 무엇이냐? 죄의 기쁨 이면에 숨겨진 괴로움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시면은 죄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전략, 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인데 죄의 겉면에 있는 기쁨 속에 있는 이면의 괴로움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두 번째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도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맛보지요? 실천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사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지요. 특별히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지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음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음미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려는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기셔야 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볼 때 나에게 가장 화려한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마치 뷔페에 갔을 때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기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실 때 그 비유들을 읽으실 때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왜 말씀을 암송하셔야 하느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 있으면 죄의 그 유혹이 왔을 때 빠르게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때 막 마태복음 막 펼쳐가지고 막 못 읽습니다. 죄가 왔을 때 그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능력에 있어 암송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죄가 딱 왔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 순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평소에 쌓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취하셔야 되는 두 번 전략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오직 말씀만이요. 그 죄의 안에 있는 그 이면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만이 그 죄가 주는 기쁨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괴로움, 그 죄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라고요?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 죽임의 명령은 어디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죠?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알아? 죽이라. 그래서 여기서 죄죽음의 교리가 나온 겁니다. 존 오웬이 이 말씀에서 그걸 뽑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을 둘러싸고 있는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건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게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다. 너희가 빚진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무엇을 얘기하느냐?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행위로 존재를 규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으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존재로서 행위가 규정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이미지는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얻을 때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모세 언약을 받았죠. 그런데 이 순서를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이 온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다 지켜서 그래 너네 이제 수준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네 구원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먼저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야. 너희는 성령을 모시는 존재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죽여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게 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에 영원히 승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자와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긴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너무 손쉬운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 삶이라는 게 죄에 질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죄에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박영성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머리 콩 하시고 아이고 멍청아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시다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셔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죽을 죄인이요 막 이럽니까? 아니죠?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왔네? 다시 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죄와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가지셔서 마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일상 가운데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승리자의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패배자로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긴 게임이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을 아는 사람은 주인공의 위협에 대해서 떨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미 알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불안해하진 않는다. 뭔가 긴장은 되지요. 그렇죠. 우리도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긴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이 바뀝니까? 막 호정에서 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파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인 겁니다. 저는 자녀라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저 안 버리셨잖아요. 왜?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뭘 해도 내 아들이란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접 받아들이셨을 때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해서 가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방종하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아빠가 날 안 버리네? 그러고 막 나쁜 짓을 하겠죠? 근데 진짜 아들은, 진짜 자녀는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거기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승리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전쟁은 기쁨에 관련된 전쟁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을 누릴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기쁨을 누릴 것인가? 제가 이것을 배운 것은요, 미국의 또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 싸움이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는 기쁨의 신학자다. 기쁨을 위해서 사는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외국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그게 어떤 비유냐면 어린아이가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놀고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이제 진흙 쿠키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쿠키 막 만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다 더러워졌겠죠. 근데 그걸 본 어머니가 진흙탕에서 그 조그마한 도랑에서 노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바다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물이 가득하고 훨씬 모래도 많고 놀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얘야 우리 바다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 쿠키를 만들고 있는 친구는 이거에 만족해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 특히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주는 작은 기쁨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주는 더 큰 기쁨을 보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쾌락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덜 쾌락적이라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해서 문제가 아니라 쾌락을 너무 조금 추구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쾌락적이라고 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기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더 추구할 수 있는데 기쁨을 조금만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더 추구하면 이 죄가 주는 기쁨은 너무나 작아서 이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흙 파일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기쁨에 만족하니까 요거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다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진흙탕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제가 기억 못하지만 어릴 적에 두 살 때랍니다. 이모랑 항상 저희 어머니 만나시면 그 기억을 해요. 제가 어릴 적 두 살 때 처음으로 바다에 딱 데려갔는데 제가 아 딱 이랬대요. 그 두 살짜리 아이가 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항상 집안에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끼끼 가봤자 뭐 수영장 갔겠죠. 바다를 보는 순간 그 집평선을 딱 보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그 두 살짜리 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건 집안에서 볼 수 없는 탄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죄가 주는 작은 기쁨의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만족하느냐? 우리가 기쁨을 너무 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덜 쾌락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쾌락적이어야 합니다. 더 쾌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쾌락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쾌락입니다. 기쁨을 더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의 범위를 확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이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거 버리자. 죄는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